마음이 미워서 나는 그렇게 울고 말았네. 사랑의 순간은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렇게 울고 말았네. 잊어야 할 마음이 너무도 아쉬워 나는 그렇게 울고 말았네. 이제 너와 나의 사랑이 사랑의 순간은 끝나고 마지막 남은 아쉬움마저 사라져. 너의 모습을